사진 속 그 웃음이 시간을 멈춰 세워요. 변한 건 세월뿐인데 마음은 그때 그대로. 같이 걷던 그 거리 그날의 하늘 향기 익숙한 그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아름해요. 이별은 말없이 와서 사랑을 가져갔지만 남겨진 추억 하나 오히려 더 봐도 그대가 자꾸 떠올라 마음은 그대 곁으로 조용히 걸어가네요. 추억이란 건 저도 결국 웃게 만들어요. 그댈 알고 있었나요? 그 순간이 영원한 걸 나에겐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이죠. 추억은 그렇게 살아 계절 따라 피어나요. 내 안에 있죠.